서른다는 걸 알아 진심을 말해줘 결국 다 흔적처럼 너 돌아오니까 해내란 뻔한 말 난 하지 않을 거야 난 내게 들려줄게 들려줄게 내가 뭘 했어 이 길 걸 했잖아 믿지 못했어 이길 수 있을까 이 기적이 아닌 기적을 우리가 만든 걸까 난 여기 있을까 네가 내게 다가와준 걸 I do believe in galaxy 듣고 싶은 너의 멜로디 너의 은하수의 별들이 너의 하늘이 과연 어떻게 수놓지 날 절망 끝에 결국 내가 널 찾았음을 잊지 마 넌 절벽 끝에 서 있던 내 마지막 이유야 Live 내가 남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문을 하나 만들자 속에 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 믿어도 괜찮아 널 위로해줄 magic shop 어떻게 찾아내 다시 위로와 감동이 되고 싶었었던 날 그대의 슬픔 아픔도 더 가고 싶어